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샘물터에서. 이 물을 길러 동물이 이곳 나갔더니 빨래하던 궁이 너무 시금시금 털어앉니. 새구멍으로 바라보니 그 솜씨가 서투르지. 부끄러워 너무 말했지요. 지금 봐라 들을까요, 지금 봐라 들을까요, 제가 봐라 들을까요. 너의 물을 길러 동민이 이곳 나갔더니 나 지금 동물들이 나를 둘러싸겠지요. 아름다운 천의 동물 너의 하나 불러주노. 부끄러워 너 불렀지요. 너를 감겨 봄노래를, 너를 감겨 봄노래를, 너를 감겨 봄노래를. 계속해서 분조농사 꽃이 피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달새 노래하는 내 고향. 이어서 흉룡가그 금강산의 노래 중에서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땅과 농민. 이상으로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